고요한 숲에서 춤을 춰요. 마음의 소리로 가득 채워요. 밤새로운 길 위에 서서 빛나는 순간을 느껴요. 고요한 숲에서 춤을 춰요. 마음의 소리로 가득 채워요. 밤새로운 길 위에 서서 빛나는 순간을 느껴요. 춤을 춰요. 마음의 소리로 가득 채워요. 새로운